슬퍼할 일이 내 삶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 한 번쯤은 결단하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이 나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감사 제목들을 한 가지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참 신기하게도 진짜 감사할 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들게만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 보면 이런 희망적이고 소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진짜 허허벌판에 광야 속에 홀로 느껴지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한번 결정해보십시오.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어느새 기쁨의 현장으로 서서히 바뀔 겁니다. 분명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마 스스로도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았다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합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을 함께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가 알아던 찬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정말 전혀 못할 것 같은 순간인데도 주위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네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뒤에 광채가 비치듯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지요. 오늘 어떠셨나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조금 더 베풀고 주님 때문에 조금 더 감사한 삶을 사셨는지요? 저조차도 오늘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 계시니까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저녁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빛나는 인사 문제 드릴게요.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의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물밑듯 내 마음에 이것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네. 이 가사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물밑듯 내 마음에 이것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1번 믿음, 2번 기쁨, 3번 소망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기쁨, 3번 소망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bc.net 극동방송 들어오신 후에 빛나는 당신에게 방해 여러분들의 사연 푸짐하게 또 풍성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축하 사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방송 듣고 난 후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함께해 주세요. 5194번님 샬롬 함께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감사함으로 이어진다고 수없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는 참고로 고1이에요. 와, 우리 고1 학생이 이러한 사모함과 또 겸손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네, 주님께서 충분히 너무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송나영 성도님, 4396번님 함께 하셨고요. 한경래 성도님, 그리고 8116번님. 네, 오늘의 빛나는 인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늘 인사의 복이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 더 드릴게요. 1번 믿음, 2번 기쁨, 3번 소망. 실은 우리 마음에 모든 게 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세 가지 다요. 하지만 오늘의 문제는 찬양의 후렴 부분에 들어가는 가사였습니다. 첫 찬양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였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감사하게 되면 이것이 넘칩니다.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이것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9381번님, 오늘도 기쁨이 충만함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네요. 아멘. 오프닝이라는 대화명을 함께하셨어요. 제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서현호 호연 엄마라고 대화명을 함께하셨어요. 큰아이 데리러 가는 중에 기쁜 마음을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신청곡 찬양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할게요. 문득 느끼는 그러한 날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벚꽃을 보면서도 또 여러 자연 광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네요. 김도현의 음성으로 봄 함께 들으시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 이어갈게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운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통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의 신앙도서를 한독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기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붓고, 시리고, 피났던 잇몸. 잇몸 관리를 잘하면 잘 먹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치과도 다니고 인사돌 플러스 꼭 해요. 참 잘했어요. 잇몸을 꽉 잡아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홍은희 최불암 씨의 건강한 잇몸 관리는 인사돌 플러스. 잇몸 꽉 잡으세요. 동국제약.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이었습니다. 소래눈 혜정이의 구구 나는 외자 이사 가자 빨리 가자 새 집으로 이사가는 지원금이 1억 롯데하이마트 전국 통신세일 반전 있는 가격 센스 있는 혜택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인천에서 바로 바르셀로나로 4월 28일부터 오직 대한항공에서만 대한항공 바르셀로나 주 3회 신규 취향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해상 하이카 안전운전 캠페인 차도 막히는데 몬스터나 잡자 승리진 몬스터 잡다가 사람 잡아요 스마트폰 내려놔요 눈눈안나 안전운전하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에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내용체를 기억해서 잠궜다가 열었다가 계좌이체하고 로그인하고 결제까지 영화가 현실이 됐네 갤럭시 S8의 홍채인식 이제부터 갤럭시는 이렇게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갤럭시 S8 어?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채세플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채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채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삶이 되 알잔인 샘의 음성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함께 해봤어요.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제 속마음은 이래요 하면서 감사 또 기쁨으로 충만한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오늘의 빛나는 인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7377번님, 2071번님, 네, 오늘의 정답 2번 기쁨입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2071번님은 남편이 전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하셨는데, 네, 함께 전도하는, 네, 전도의 능력을 힘입은 그러한 또, 네, 우리 성도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라파월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기쁨입니다 함께 하셨네요. 신명기님, 그리고 2355번님, 향기님도 함께 하셨고요. 9366번님의 사연이에요. 항상 주님 때문에 기쁨이 제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끔은요 속상하고 왠지 모르게 억울할 때조차도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안 쉬운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신지 성도님, 어머니 학교를 치료했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어서 감사하네요. 아멘. 2298번님은요. 지금 양재천을 걸으면서 좋은 찬양 듣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은혜가 되네요. 오늘의 정답은 2번 기쁨입니다. 함께 하셨네요. 0124번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어요.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실은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0535번님, 항상 기쁜 목소리로 들리네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정말 정말 좋겠지요. 아멘. 그럼요. 주님의 음성 매일매일 들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3960번님의 사연이에요. 지금 퇴근길인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차 안에서 드리면서 퇴근 중입니다. 직장인들이 함께하는 구역이어서 다들 바쁜데도 늘 열심을 내어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함께하셨네요. 오늘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함께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6307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정답 함께 나눌게요. 지금 20개월 된 우리 아가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신랑은 야근으로 인해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순간 기운이 쭉 빠지다가 우리 아가의 밝은 미소 덕분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기쁘게 이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자녀의 웃음을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진 고맙습니다. 오늘의 정답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2번 기쁨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함께 선포하면서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습니다. 2837번님 그리고 0124번님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발이 흐르고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 가처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은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주소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편 맞이하면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과 찬양이 있어 빛나는 저녁 시간으로 함께할게요. 이 시간은 오늘의 빛나는 말씀 한 구절을 선정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픈 찬양들을 선곡해서 함께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역시 힘이 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해서 빛나는 저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역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3916번님은요. 제 마음의 기쁨이 넘침은 오늘의 빛나는 인사를 함께했네요. 감사가 넘칩니다. 지금 성경 창세기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다시 보니 새롭네요. 7446번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5499번님 정말 기쁨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치 않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자고요. 우리 8266번님은요 대학원 수업 전에 잠시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기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합니다. 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를 나의 등 뒤에서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요. 네,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이 있어서 빛나는 저녁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요.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찬양으로 함께 또 말씀으로 함께 하는 저녁입니다. 문자 사연입니다. 오수회 성도님이세요. 처음 방송 함께 듣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 12개월 된 딸이요.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신나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흔들흔들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처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빛나가지고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요. 9025번님이세요. 육아로 밤낮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 우리 현희 집사님에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2016년 작년이죠. 12월 29일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시온인데요. 시온이에게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셨네요. 아유, 네, 사랑이 정말 정말 꼭꼭 숨어있는 귀한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484번님이세요. 지금 교통이 너무 막혀서 힘들지만 찬양으로 기쁨 넘쳐서 찬양 따라 부르면서 흥얼거릴 수 있음이 오히려 감사하네요. 함께 하셨어요. 네, 지금 퇴근길에 또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조금 막히고 조금 분주한 길이더라도 지금 이 시간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런 마음을 툭툭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함께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피로회복에 좋은 활성 비타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흡수력, 흡수력을 따지세요. 흡수가 빨라 더욱 강력해진 비콤씨 액티브. 필요는 병이다. 비콤씨 액티브가 약이다. 진용의 상징 유한양행. 흡수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지하 420m의 화산 안반층이 18년 동안 거르고 걸러 제주의 맑은 물 중 단 0.08%만 삼다수가 된대요. 이 귀한 물 전화로 주문하세요. 1644-3049.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빛나는 당신의 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평온한 가정이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지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퇴근하는 중이네요. 몸은 피곤해도 집으로 가는 길이라 즐겁습니다. 아이들은 시험기간이고 남편은 조금 분주한 나날이라서 같이 식사하기도 힘든 요즘이었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을 먹게 됩니다. 어서 가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함께 하셨네요. 네, 요즘에는요 정말 다들 바빠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식사 시간 저녁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오세용 집사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네요. 아멘. 3931번님, 피디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칭찬의 한 말씀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상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극동방송 청장년 운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장년 부흥회가 4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극동방송 3층 채플실에서 열립니다.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유원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 콘서트를 함께하는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운영위원회 사역지원팀 023200192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할게요. 기뻐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피난처 대신 주님 품에 꼭 안기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는 곳 부활 소망이 회복이 되는 성도들의 안식처 에덴낙원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조한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Thank you.